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분이 계세요. 찬송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볼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내게 자유 주신 찬양 같이 들어볼게요.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거. 아멘! 와, 선생님의 삶이 모두 우리 주님의 것이라니. 여러분들하고 방금 이 찬양을 듣고 오니까 벌써부터 힘이 나는데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이 찬양 가사의 뜻은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이 찬양 가사의 뜻은 여러분의 생활을 주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잠시 맑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 멋진 하늘을 만드신 멋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막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유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게 자유 주신 찬양 듣고 이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어볼게요. 방금 내게 강 같은 평안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이 곡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평안하고 편안해지는데요. 우리 어린이 해피데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도 그러리라 믿어요. 자, 그럼 이렇게 준비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말씀 배워볼까요? 함께 놀던 친구가 다쳤을 때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하나님이요! 깃다가요. 방금 선생님 귀에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떤 친구의 대답이 들렸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여러분을 가장 빨리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부르짖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나 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해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선택하세요. 이 말씀을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재미나게 반복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간단한 게임이 있는데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만약에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냥 손을 들어주세요. 어때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와, 여러분들 정말 잘하는데요? 어디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집에서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하나님 여호와 단어가 나올 때 일어서기나 손두기를 하면서 반복하면 더 즐겁게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부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 말씀을 암송할 것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레이고 기쁜걸요? 이번에는 복음은 좋은 소식 듣고 2부에서 우리는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주시고 수다 삼아 나 전해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잘 기억했어요. 그럼 왜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왜 선교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도 옆에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주소인데요. 그 주소에 따라 찾아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듣고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번에 내 죄 용서하신 주님 찬양 듣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마두구를 만나러 가볼 거예요.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서북부의 나제르라는 곳에 사는 마두구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마두구를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들려줄게요. 회교도인 마두구라는 아이는 다리가 아파 선교사님들이 사는 마을에 약을 구하러 갔었어요. 그곳에서 드라하의 선교사님으로부터 글없는 책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황금의 나라, 즉 천국을 뜻하는 황금색장부터 죄를 나타내는 어두운 색장,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붉은 색장,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모실 때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마두구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갖고 싶었어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아요. 그날 밤 선교사님이 오늘 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마두구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 더 이상 회교도인이 될 수 없을 거야. 한편으론 마두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곤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잠도 못 자고요. 마두구는 매일매일 이런 생각만 하게 됐어요. 그래도 난 내 마음이 그 흰색장처럼 깨끗하게 되길 원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 듣고 이어갈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음날 저녁 드라하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마치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마두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두구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꼭 닫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마두구는 두 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다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마두구의 마음은 정말 기뻤어요. 이제 마두구의 마음은 깨끗해졌어요. 그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두구는 생각했어요. 언젠간 난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라고요. 그 다음날 마두구는 지나가다 선교사님의 방문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문틈을 통해 무언가 보았어요. 무엇을 본 걸까요? 다음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겠어요. 이번 곡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이에요. 들어볼게요. 빨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아우, 궁금하다. 아무튼 우리의 용감한 마두구 정말 멋있네요.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니까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야겠어요. 오늘 찬양과 말씀에서 배웠듯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돌봐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길 기도해요. 그리고 어린이 해피데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찬양과 말씀이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연과 찬양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해피데이 마지막 곡은 찬송을 부르세요입니다. 함께 들어볼게요.